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립 49돌새 점하여 주조 아시안위원회에서 8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외무성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. 주조 아시안위원회 의장인 모하마두 니잔 빈 모하마두 말레이시아 특명전권 대사와 폰캄 인타보아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, 밤방 힌드라스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, 밤 비엣흥 웬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, 옵 시사와다 캄보다 왕국 특명전권 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